뒷울타리에 상수유고 흑담장 아래 꽃답지고 후황된 들판에 살구꽃 피는 고향 그리워 밤시궁창에 호박별도 빛간 문턱에 애기 동굴 고추밭 두렁에 쓴바위꽃 개울뚝 위에 개망초고 어머니 손등에 젖은꽃 아버지 무덤터에 술패랭이 꽃 잡고